정든 그대 얼굴에 슬픔 서렸네. 내가 마신 그대 눈물, 사랑하는 사람이여, 해초와도 같이 내 입맛에 짜네. 그대 눈물은 나의 허를 찌르고, 그대 저 느리고 무거운 마차를 타려고 슬픔 어린 얼굴로 그대 집을 나서고, 오 눈물로 헤어지는 이별이여, 내 입술은 내 입술 위에 겹치고 그대 얼굴은 옆으로 흔들렸네. 정녕 그대 정다웠고 조용히 흐르는 눈물에 젖었네. 창문가에 비에 젖은 푸른 나팔꽃 보이고, 마치 아름다운 그대 얼굴에 입맞춤하듯 흔들리고 있었네. 다른 여인들에게서 내 하품 느꼈으나 그대 나를 지루하게 하지 않았고, 저 구름과도 같이 이 서글픈 내 마음이여. 나는 기슭에 닿지 못한 파도, 나는 모래 위에 밀어올려진 빈 조개껍질, 나는 지붕 없는 오막사리에 비치는 달빛, 나는 언덕 위 파헤친 무덤 속에 잊혀진 신자. 나는 빈 공간을 지나가는 빗살. 나는 우주 밖으로 흘러가는 작은 별. 황야를 본 적 없어도 에밀리 디킨슨. 아직 황야를 본 적 없어도 나 아직 바다를 본 적 없어도 히드풀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 파도가 어떤 건지 알고 있답니다. 나 아직 하나님과 말 못했어도 저 하늘나라에 가본 일 없어도 지도책을 펼쳐놓고 보는 것처럼 그곳을 자세하게 알고 있답니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데. 그렇게 모든 것이 변해간다는 섭섭한 마음, 그 풍경들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말없이 껴안는 것, 그랬었지. 어린 시절 서울에서 반가운 손님이 오면 어린 내 발길도 괜시리 동동거렸지. 아마 서울이 그때 내게 있어서 또 하나의 별이었는지도 몰라. 그래, 산다는 것은 바로 그 먼 별 하나를 그리워하는 어린 발길 같은 건지도 몰라. 그토록 두근거리던. 그래,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 아닐까? 잘은 모르겠지만. 손을 대면 화끈 달아오르는 감탄사를 쓴다. 성산포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여자가 남자보다 바다에 가깝다. 술을 마실 때에도 바다 옆에서 마신다. 나는 내 말을 하고 바다는 제 말을 하고 술은 내가 마시는데 취하기는 바다가 취한다. 성산포에서는 바다가 술에 더 약하다. 수평선의 눈을 배웠다. 그리고 워럭 달려드는 파도소리에 귀를 짓기웠다. 그래도 할 말이 있느냐고 묻는다. 그저 바다만의 세상 하면서 당하고 있었다. 내 눈이 그렇게 유쾌하게 베인 적은 없었다. 내 귀가 그렇게 유쾌하게 찢어진 적은 없었다. 보고 싶은 것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차라리 눈을 감자. 눈 감으면 보일 거다. 떠나간 사람이 와 있는 것처럼 보일 거다. 알몸으로도 세월에 타지 않는 바다처럼 보일 거다. 밤으로도 지울 수 없는 그림자로 태어나 미라보다리 아폴리네르. 미라보다리 아래 세느강은 흐르고 우리들의 사랑도 흐르네. 마음속에 아로새기는 것, 기쁨은 짐짓 고생 끝에 이어온다는 것. 세월은 흘러가는데 나는 이곳에 머물러 있구나. 우리들의 팔뚝인 이 다리 아래로 실증난 듯 지친 무궁한 세월이 흘러가는데 우리들 손과 손을 마주잡고 마주대고 머물자 얼굴과 얼굴을 밤은 오고 종이 울리네 세월은 흘러가는데 나는 이곳에 머물러 있구나 흘러가는 이 물결과도 같이 우리의 사람도 흘러가네 사람도 흘러가네 아, 어찌도 인생은 이같이 유유한 것인가 희망은 어찌도 이같이 솟아나는 것인가 밤은 오고 종이 울리네 세월은 흘러가는데 나는 이곳에 머물러 있구나 해가 가고 달이 가고 흘러간 세월도 지나간 사람들도 다시 돌아오지는 않지만 미라보 다리 아래 세느강은 흐르네 밤은 오고 또 종이 울리네 세월은 흘러가는데 나는 이곳에 머물러 있구나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산 넘어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먹고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먹고 이글이글 앳된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같은 골짜기에 달밤이 시려 아무도 없는 뜰에 달밤이 나는 시려 해야 고운 해야 네가 오면 네가 사오면 나는 청산이 좋아라 헐헐헐 기술치는 청산이 좋아라 청산이 있으면 홀로라도 좋아라 양지로 양지로 사슴을 따라 사슴을 만나면 사슴과 놀고 직범을 따라 직범을 따라 직범을 만나면 직범과 놀고 해야 고운 해야 해야 솟아라 꿈이 아니라도 너를 만나면 꽃도 새도 짐승도 한자리 앉아 워이 워이 모두 불러 한자리 앉아 앳되고 고운 날들 누려버리라. 시기가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을 뜻하나니 장밋빛 볼, 붉은 입술, 강인한 육신을 뜻하지 않고 풍부한 상상력과 왕성한 감수성과 의지력과 그리고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참신함을 뜻합니다. 생활을 위한 소심성을 초월하는 용기, 아니함에 집착을 초월하는 모험심, 청춘이란 그 탁월한 정신력을 뜻하나니 때로는 20살의 청년보다 60살의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네. 우리는 누구나 세월만으로 늙어가지 않고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어갑니다. 세월은 살결의 주름을 만들지만 열정을 상실할 때 영혼을 주름지고 근심, 두려움, 자신감 상실은 기백을 죽이고 정신을 타락시키네. 그대가 젊어 있는 한 예순이건 16이건 모든 인간의 가슴 속에는 경이로움의 동경과 아이처럼 왕성한 미래의 탐구심과 인생이라는 게임에 대한 즐거움이 있는 법. 그대의 가슴, 나의 가슴 한가운데에는 이심전심의 오고감이 있어 인간과 신, 그 모든 것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받아들이네. 아름다움과 희망과 기쁨과 용기와 힘의 메시지를 그대가 젊어 있는 한 그대가 기계를 잃고 정신이 냉소주의의 눈과 비관주의의 얼음으로 덮일 때 그대는 20살이라도 늙은 이네. 그러나 그대의 기계가 낙관주의의 파도를 잡고 있는 한 그대는 80살로도 청춘의 이름으로 죽을 수 있네. 수 있는 강한 힘과 무서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담대성을 주시고 정직한 패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어나며 승리에 겸손하게 하는 온유한 힘을 주시옵소서. 바라건대 쉬움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옵고 곤란과 도전에 대하여 분투하고 항거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폭풍우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가긍히 여길 줄 알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술주라는 동시에 과거를 잊지 않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것을 다 주신 다음에 이에 더하여 유머를 알게 하시고 인생을 엄숙히 살아감과 동시에 삶을 즐길 줄 알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너무 중대히 여기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위대하다는 것은 소박함에 있다는 것,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다는 것을 명심토록 하여 주시옵소서.